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산마리노 공화국 집종관 기안 니콜라 베르띠와 마시모 안드레야 우골리니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일에 점하여 김정은 동지께 가장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과 진보, 복리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